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어느 특별한 신앙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내게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귀로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대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뭐 그럴 수 있지, 좋은 말씀이야 라고만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되며 나아가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 가운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입니다. 단하기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마다 그대로 이 기적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긴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에 담긴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긍휼과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이 남일 같지 않아요.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괴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보려고 광야에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예수님이 무슨 대각성 전도 집회나 부흥회를 열어서 일시는 언제고 언제 모이고 장소는 언제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들 광야로 가신 것은 사실은요, 몸과 마음이 너무 곤고하셔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밀려드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몸이 매우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뭔가 몹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13절 앞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시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몸도 내 몸이 아니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따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우면 만사가 다 귀찮지요. 특히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싫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14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온 수가 수만 명이에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빈들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야속했을 거예요. 미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두지를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14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주님을 보고자 나아가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 달려오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좀 뭔가를 사먹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하루 종일 충족하게 먹이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을 보시고 뭐라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에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으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 영혼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사람의 강연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어요.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과학의 대원칙, 여러분 잘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 이 물질이 아무리 화학적으로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떡에 이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나 이 누룩을 넣으면 좀 부풀어 오르기는 합니다. 잔뜩 부풀어 오르지요. 하지만은 떡이 아무리 부풀어 올라도 수천 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이 본문을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날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먹을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선뜻 내놓지 못할 때에 한 어린아이가 선뜻 아낌없이 그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을 본 어른들이 부끄럽고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음식을 다 내놓아서 그 수만 명이 다 먹게 되었다.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단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사람들이 혹하고, 야, 그 얘기 맞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 많으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뭔가 또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온통 관심이 떡에 가 있었어요. 야,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뒤에 1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떡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16장에 이 떡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13절에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14절에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보고 떡을 보지 말고 떡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뒤에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와요. 14장에. 이 두 가지 기적은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 이단처럼 소년이 도시락을 꺼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자기들의 그 도시락들을 다 내어놓아서 먹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사람임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예배하고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문제를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심을 기대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오늘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문제를 들고 왔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미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었는데 지금 이곳은 빈들이라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난감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니요. 아니, 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야지.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꾸 감당하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여러분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막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하라고 주실 때는 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 중에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안드레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한 소년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온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것도 믿음이에요. 왜 가져왔을까요?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리라. 비록 작은 거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만 명에게는 택도 없는 거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찾은 방법은 오병이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는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새벽 기도회에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매일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믿음의 사람 모르드개가 나와요. 모르드개. 예.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지요. 그런데 이 모르드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그만 그 나라의 권력자 하만의 눈밖에 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개가 너무나 미워서 모르드개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개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한날에 몰살하는 계획을 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모르드개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이길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드개를 보세요. 이 모르드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요 너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런데 만일 내가 잠잠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유다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야 내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나서서 뭔가를 하면 다행이지만은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모르드개가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십니다. 뭐예요? 문제를 주실 때는 분명히 해결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주실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또 믿음도 순종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온전한 드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드림이요? 온전한 드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온전한 드림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낙심하셨을까요? 야, 그거밖에 없냐? 야, 큰일 났다. 야, 그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실 만도 하잖아요. 18절 말씀 뭐라 그러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이 수만 명의 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 발의 피다.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드린 어린 아이에게는 그거 뭐예요? 전부입니다. 아이의 도시락 전부예요.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져가는 것은 가져오라. 가져가는 것은 아이로서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아이가 만약에 이 도시락 너무 적은 거지만은 이 아이가 계산을 했다거나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을 때 이 아이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원하신다고 하니까 즉시로 그 도시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양입니까? 감사할 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셨습니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비록 적은 거지만은 아이의 전부입니다. 아이의 희생이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온전한 드림, 온전한 희생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한 드림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온전한 드림이 될 때 거기에 기쁨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드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드림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드림이, 내가 드리는 게 기뻐야 그게 내게 축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드림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들은 다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게 다 의무 아니겠습니까?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예배가 드리는 건데 의무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이 드리는 게 드림이 안 되더라고요. 드림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드림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축복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해결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드린 게 아니라 가지 않아도 될 새벽 기도회를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들은 새벽 기도회까지는 나갈 의무가 없거든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은 이건 정말로 순전히 내 자원, 저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그 드림을 온전하게 드렸더니,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갈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새벽에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하, 드림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사실은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힘들죠. 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기는 이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되려면 적당히 드리면 분명한 사실은요. 기쁨이 오질 않아요. 이 드림을 온전하게 드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드림이 온전히 드림이 돼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드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도 온전히, 재물도 온전히, 이 봉사도 온전히 드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드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